예, 우리가 읽은 오늘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그 이후의 말씀에 쭉 보면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에서 전도한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사역을 했던 것은 구브로라는 섬이었어요. 사이프러스, 지금의 구브로라는 섬이었고요. 그러고 나서 오늘 13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비시디아 안디오이라는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 여기 보면 바나바와 마가라는 청년이 있었던 것들을 알게 되는데요. 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라고 하는 이 곳에 처음에 딱 바보라는 섬이, 바보가 섬이, 이 구브로의 섬이었기 때문에 그 도시 바보에서 육지로 이제 밤빌리아에 내렸을 때 마가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주일마다 말씀을 나누어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나중에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할 때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바나바와 또 바울이 갈라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마가 요한이 전도 여행에 지쳤던지 아니면 어떤 일들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중도에 포기하고 그냥 돌아가 버리는 일들이 있었어요. 물론 나중에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또 바나바가 그 옆에서 그를 잘 세워줌으로 마가복음의 저자가 되어지고 또 바울과 베드로와 같은 위대한 사도들을 옆에서 돕는 사람이 되어지기는 하지만 오늘 말씀만으로 보면 참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끝까지 충성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 그래요? 충성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일도 마찬가지지만 열심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내가 뭐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열심을 다하지 못했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얼마 전에 총회에 갔다가 제가 아는 후배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너무 요즘에 사역이 힘들고 어렵다고 교회를 자기가 이제 관두고 좀 다른 데로 옮겼으면 하는 그런 고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도 마지막을 항상 잘하고 나와라. 나온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 항상 첫인상도 중요한데 마지막이 영원히 기억되더라. 처음에 와서 막 열심히 하고 수고했지만 마지막을 안 좋게 흐지부지 가버리는 사람은 평생 남은 사람들한테 그 기억으로 남게 되어진다. 처음에 좀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마지막을 참 잘하고 나가면 부족한 거 연약한 것들 있지만 마지막에 아 그분 참 좋은 기억으로 그래도 기억하고 남게 된다.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사람들과 관계를 하고 마무리하는 게 참 중요하다. 저도 부족하지만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제가 한국에서 사역하고 자랐던 교회들, 제가 자란 모교회, 또 전도사 때 사역한 교회, 부목사 때 사역한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이 지금도 제가 가면 언제든지 기쁨으로 저를 맞이해주고 또 제가 언제든지 기쁘게 갈 수 있고 그곳에 있는 분들이 저를 좋게 받아줄 수 있는 관계로 이렇게 지금까지 지낼 수 있는 것들을 돌아보면 물론 처음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을 참 그래도 기쁘게 별 문제 없이 한 것들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들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마가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중간에 포기하는 일들이 있지는 않은가. 처음에 마음을 처음에는 무언가를 또 시작하면은 열심히 하고 수고하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스스로 견디지 못하고 포기할 때가 많지 않은가. 특별히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그런 일들이 많지 않은가 돌아보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있었다면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에 제가 아는 집사님, 예전에 모교회 집사님 중에 여자 집사님인데 서울에서 유명한 꽃꽂이 강사세요. 그래가지고 나름 그 꽃꽂이, 요즘에는 꽃꽂이가 약간 한물 갔는데 옛날엔 꽃꽂이가 유행일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꽃꽂이 학원을 하시면서 수강생들도 많고 교회에 꽃꽂이도 감당하셨었고 그랬던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집사님이 저희 유초등부 선생님이었거든요. 나이가 지긋하신 선생님이셨는데 그분이 그 자기가 꽃꽂이 선생님이 됐던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한 30살 조금 넘어갖고 중반에 이제 애들 둘 낳고 이렇게 있는데 그냥 너무 애들은 이제 유치원 가고 학교 가기 시작하고 자기가 뭔가 좀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꽃꽂이를 배우려고 한다고 남편한테 이야기했더니 남편이 야 돈 끝까지 하는 거 하나도 없는데 시작하지 말라고 너 내가 이렇게 결혼해서 보니까 너는 항상 뭔가 금방 마음이 바뀌고 뭐 좋다고 그랬다가 확 뒤집어지고 그런 성격이라고 너 그냥 하지 말라고 그래요. 자기가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남편의 얘기에 자존심이 너무 상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말에 토를 달지 못하겠는 게 자기가 뭐를 시작하면 항상 오래 하지 못하는 교회를 다녀도 아 여기 교회 참 좋은 것 같다 그러다가 금방 또 실증나고 교회에서도 어떤 사역을 맡기면 또 열심히 하는 것 같다가도 금방 또 자기 혼자 못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남편한테 자존심은 상하는데 말을 못하겠더래요. 그러면서 속으로 다짐했대요. 내가 이 꽃꽂이나 한번 죽을 때까지 해보자. 이거 하나는 내가 강사가 되려고 한 게 아니라 배우는 거를 끝까지 남편이 야 너 왜 이렇게 오래 하냐 그만해라 할 때까지 내가 한번 해보자.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그 꽃꽂이를 1년, 2년, 3년, 4년, 5년 했더니 보통 사람들은 취미이기 때문에 한 몇 개월 배우다 다 관두는데 5년을 배우면서 자기가 책을 보고 연구하고 하다 보니까 서울 전체에서 거의 손꼽히는 꽃꽂이 강사가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유초등부 선생님이었는데 그 선생님이 하셨던 말이에요. 아, 자기가 깨달은 게 재능도 중요하고 열심도 중요하고 하지만 끝까지 무언가를 한다는 게 참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저 초등학교 때 해주셨었어요. 근데 그 말이 잊혀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바울과 바나바와 요한 중에 이 선교 여행이 힘들었다면 누가 힘들었어야 될까요? 바나바와 바울이 힘들었어야 돼요. 나중에 보면 이 요한은 청년으로 소개되어지고 있고요. 바나바의 생질 조카입니다. 여러분 이 젊은이가 힘들었을 때 바울과 바나바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마가가 떠나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14절에 보면 그들은 이 바울과 바나바는 버가에서 더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은 계속 전진해 나갑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끝까지 충성하며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하여지는 일에 쓰임받았다는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삶의 자리에서 사역의 자리에서 끝까지 충성하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오늘 14절 이후에 말씀해 보면 우리 하나님의 복음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하여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아있을 때 회당장이 선지자의 글을 쫙 읽고 성경 공부를 다 마친 뒤에 혹시 누구 할 말 없습니까? 이렇게 관례에 따라 물어봐요. 그때 16절에 보면 바울이 손을 들고 손짓하며 자기가 할 말이 있다라고 그러면서 성경을 쭉 이야기합니다. 16절부터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 특별히 구약의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주시기로 약속했던 이야기들, 그리고 이제 침례 요한의 이야기들, 그걸 통해서 누구의 이야기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또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이신 구원자이시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1절 말씀해 보면 부활하셨다. 예수님을 전하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준비가 항상 되어 있었다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어져요. 갑자기 회당에서 이 회당장이 누구 할 말 없습니까? 얘기했을 때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준비되어 있지 못했다면 그리고 복음 전하는데 자신들의 초점을 다 맞추고 있지 않았다면 이 기회를 이 시간을 놓쳐버렸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바로 16절에 보면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내 말을 좀 들어보십시오 하면서 구약과 또 신약의 역사들, 또 이스라엘의 역사들,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쭉 전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 오늘 아침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며 하나님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때에는 뭐 복음을 전해라 혹은 영혼을 살려라 이런 말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연한 것 같이 혹시 할 말이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 또 생명을 구원하는 복음 전하는 일에 예민한 사람들은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와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때 그때가 혹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기회가 아닌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가정에서 남편과 자녀들과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일 수 있어요. 그 순간에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자신의 자랑만을 일삼는가 아니면 그냥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들만 가득하든가 아니면 도리어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불평, 불만 또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들만 하며 시간을 보내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처럼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을 선포하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 건 여러분 이렇게 기회가 됐을 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늘 바울을 보면 바울이 구약의 역사 전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합니다. 바울에게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까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좀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고 전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경에 대한 눈이 떠지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성경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성경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책임을 바리새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예, 오늘 말씀해 보면 예, 우리 26절 이후에 말씀해 보면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구원의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의 말씀을 뭐하지 못했대요? 알지 못하였으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더라. 예.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관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말을 하면서 어떤 표현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몰랐고 그것은 또한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의 말씀, 구약의 말씀을 그들은 읽으면서도 외우면서도 알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눈을 뜨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전하고 보여주고 있듯이 또 오늘 바울의 말에 보면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 관리들이 안식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면서도 그 말씀을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듯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안다고 하면서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도리어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고 들으시고 공부하시고 연구하시고 외우시는 일들도 필요하고요. 또 이것이 그냥 외운다고만 읽는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27절에 보면 그들이 안식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웠지만 말씀을 알지 못했다 그러고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에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복음의 빛을 비춰주셔서 그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만나게 되고 믿게 되고 전하여지는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을 오늘 마치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묵상한 몇 가지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중간에 전도여행을 마치지 못하고 돌아가서 불명예스럽게 기록되었던 마가 요한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을 때 그것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바울을 보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지 않을까 또 돌아보면서 내가 수없이 그런 기회들을 놓치며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시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오늘 하루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전하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아시고 그 말씀을 배워가시며 말씀 속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발견하시는 귀한 축복이 오늘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